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영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두의 청출 명장을 호로로 부르는 노래. 백두산의 주인을 맞이한 환호성인가? 구름 위에 치솟은 산상의 맷뿌리에 천군만마인 양 기세차게 내닫는 눈보라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 밀림이 파도친다. 전하가 눈보시다. 광야를 달리는 폭풍을 호흡하시며 백두산정에 고연히 오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종은 장군. 년년이 뻗어간 백두대산줄기도 그 일을 받들어 길을 솟구는가. 아득히 펼쳐진 전리수에는 백두용장 우러러 정렬한 총검에 대오른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이 나라 삼천리를 품안으신 분, 번쩍이는 예지의 그 안광으로 저 멀리 우주의 한끝까지 조선의 영광을 떨쳐가시는 또 한 분 백두가 높이 모으신 전출명장. 강토를 굽어보시는 영장의 그 모습은 혈전만리 항일의 전장에 백두산 호랑이의 뇌성을 터치시던 만고철세의 영웅 김대장 모습. 눈보라에 날리는 옷자락은 선군혁명 전장에 승리의 기침냥 나붙기던 위대한 빨치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야전복 자락인데, 비어린 혁명의 줄령을 넘어 성군의 붉은 길을 휘날려온 종대의 역사를 안아보시는 그이, 대를 이어가야 할 승리의 돌격로 위에 근엄한 시선을 얹으신다. 딛고 서신 백두산악아랜 불의 용암을 품고 솟은 전선 고지들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강철의 근위사단들, 멸족의 탄두를 추켜든 은빛 로켓들과 최후 결전의 항로에 기술을 쳐든 붉은 매들.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옮기시는 거룩한 발걸음. 쿵쿵 백두가 대동한다. 백두의 갈바람이 일어번진다. 오 백두 영장 김종은 장군의 신념이고 백장이며 거세찬 숨결인 백두의 갈바람,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원수들에겐 돌풍이 되어 철출을 내리리라. 정을 기운드는 백두영장의 신념의 메아리여,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도 백두의 갈바람을 안고 대를 이어 승리의 전통을 떨치며 이 조선에 안아올 모든 영광도 오직 백두의 갈바람 정신으로, 백두의 기상 졸기차게 뻗치여 이 나라 삼천리가 태동한다. 드르릉 한라산이 진동하고 남이가 기끌린다. 오 이는 김종은 장군의 산, 백두성산이 터치는 최후 승리의 장편 서곡,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 백두산에 고연히 서 계신다. 백두의 전출 위인이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기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 혁명 위협은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니 이 땅에 불어오는 온갖 요풍들을 백두산 바람으로 산산이 부셔버리고 역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 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성운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천만 국민의 불타는 신념을 담아 싣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갑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길 전출 명장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